슬픈 노래는 잊어요. 사랑을 약속하지 말아요. 외로운 그대 모습에 내 마음 서러워 돌아서실 없지만 우리의 슬픈 노래는 이제 잊어요.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잊어요. 돌아설 수 없지만 슬픈 노래는 잊어요. 사랑을 약속하지 말아요. 외로운 그대 모습에 내 마음 서러워 돌아설 수 없지만 우리의 슬픈 노래는 이제는 잊어요.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잊어요. 그 노래를